ice cream. 난 달콤한 ice cream. 넌 녹아내리고 상큼한 ice cream. Cream, cream, cream, cream. Chocolate ice cream. 내 까만 피부처럼 달콤한 ice cream. Cream, cream, cream. Oh hey boy, 다 일로 와요. 모두 하나같이 다 똑같이 날 보고. Ice cream.